이재현 초상화, 진가묘, 중국 원, 비단의 색, 국보 110호. 고려 후기의 문신이자 유학자인 이재현의 초상화다. 33살의 이재현이 충선왕과 함께 중국을 유람하던 1319년에 충선왕이 진가묘라는 원나라 화가를 시켜 그린 것이라고 한다. 이재현은 이후 이 그림의 소재를 알지 못하다가 21년 후에 우연히 그림을 다시 보게 되자 그 감회를 시로 읊었다. 그림에는 이 시와 함께 그림에 대한 원나라 문장과 탕병룡의 시가 함께 쓰여 있다. 심의에 검은색 건을 쓴 전신교의 좌상이다. 초상은 왼편을 향하고 있는데 상의 왼쪽에는 주역과 고대 청동기가 놓인 칠기로 된 탁자가 있다. 얼굴은 전체적으로 분홍빛의 홍조를 띄었는데 별다른 음영을 표현하지 않았다. 공수 자세로 오른쪽 엄지손가락 끝이 나와 있는 것은 중국 초상화의 특징이기도 하다. 고려와 원의 문화적 교류를 보여준다는 면에서 중요한 작품이다.